안녕하세요. 책순이의 책 이야기입니다. 처음 라디오 프로그램 기획을 할 때부터 저는 한 가지 아이템이 떠올랐어요. 어떤 식으로든 책 이야기를 하자는 거였죠. 사람들이 책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궁금했어요. 어떤 책일까? 저분은 저 책을 어떻게 읽게 되었을까? 또한 개인적으로 재미있는 책을 안독하면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대화하고 싶었어요. 당신 이 책 알아요? 나는 이 부분이 인상 깊던 걸요. 이런 식으로요. 그런 책순이가 여기에서 제 애명이 책순이예요. 어느 순간 더 이상 활자가 읽혀지지 않는 거예요. 책만 펴면 눈꺼풀이 내려가서 스르륵 잠이 들곤 했죠. 연금술사에 이런 글이 있어요. 세상의 만물은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은 오직 하나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막의 낙타몰이꾼 행렬은 비록 수없이 길을 돌아가긴 하지만 언제나 한 곳을 향한다. 이렇게요. 여기에서 하나나 한 곳은 진리를 말하는 걸까요? 암튼 목적지에 가는 길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보거든요. 저의 길은 책에 있다고 봤어요. 그런 제가 활자가 읽혀지지 않는다니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했답니다. 이 방송을 하게 된 계기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30분짜리 방송의 오프닝이 너무 길어지고 있죠. 나머진 다음 방송 때 연결해서 할게요. 오늘도 일단 음악 한 곡 듣고 시작할 건데요. 처음 곡은 크루 이재훈 씨가 피처링해서 더 듣기 좋은 노래죠. 내 눈에는 너밖에 안 보인다는 이런 가사가 아름다운 노래예요. 듣겠습니다. 보이는 아가씨 피부는 우유빛이고 하늘거리는 옷은 비치고 미치고 이건 운명의 장난질이고 내 필이고 어쩜 이리도 아름답냐 너 사람 맞냐 보일 듯 말 듯 잡힐 듯 말 듯 아침 미술 먹던 사슴의 눈 망울처럼 아주 촉촉해 내 눈에는 그대가 천사로 보여 양주를 먹지 않아 감수성 그 하나로 난 독특해 난 어떡해 보면 볼수록 붉은 내 기름을 들이본 내 불타올라 달아올라 도레미파솔라 도도해 보여 똑똑해 보여 무뚝뚝해 보여 하지만 화끈해 보여 몹시 맵시나고 섹시한 아가씨 보일 듯 말 듯 잡힐 듯 말 듯 아침 미술 먹은 사슴의 눈 망울처럼 아주 촉촉해 내 눈에는 그대가 천사로 보여 내 눈에는 당신에게 홀딱 반해 빛이 난다네. 너에 대한 환상에 환장해 너무 이쁘잖아 너 나랑 장난해. 당신에게 홀딱 반해 빛이 난다네. 너에 대한 환상에 환장해 이제 이리 와서 내게 장난해. 내 눈에는 그대가 천사로 보여 내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여 내 눈에는 모든 게 아름다워요 내 눈에는 너밖에 안 보여 Still in love Still in love 노래가 가사도 좋고 신나네요. 지금 구로 FM 책순이의 책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게스트 한 분 모셨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한번 나오셨던 분. 네, 또 나왔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또 나왔습니다. 그때 감정 수업을 가지고 네. 오셨죠? 네. 또 발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오고 싶었는데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어쩌면 자주 볼 것 같은 애감이 드는데요. 아,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오프닝 때 네. 저는 저의 길은 어디 목적지가 있다면 저의 길은 책에 있다고 봤거든요. 근데 정아 씨는 어디에 있나요? 물론 책에도 있고 예. 제가 지향하는 뭐가 있긴 있는데 그 곳으로 가고자 하는 그 과정 속에는 책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책 속에서 많이 얻거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예, 되게 저는 이제 절대적으로 책을 보고 있는데 네. 그 요즘 읽혀지지 않는다는 거. 네. 아까 오프닝 네. 멘트 하실 때 특단의 조치 때문에 속으로 좀 빵 터졌어요. 제가 그거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특단의 조치. 그랬어요? 네. 오늘도 책 한 권을 들고 나오셨죠? 네네. 제목이? 오늘은 네. 열정이라고요. 예. 그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아주 명저이거든요. 산도르 마라이의 열정 오늘 들고 나왔어요. 이 책을 또 그 구한다고 알라딘에 들어가 봤더니 네. 책이 없어요. 예, 이게 의외로 예. 주위 사람들도 예. 이게 책이 없다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나오지도 않고 도서관에 봤더니 네. 거의 뭐 두 권. 도서관은 보통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힘들더라고. 유럽 쪽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게 유명하고 이게 추천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각광받는 그런 책인데 국내에서는 예. 많이 안 알려져 있더라고요. 저도 조금 의외였어요. 예. 이 책을 어떻게 선정하게 됐어요? 아, 이거는 예. 제가 이제 제 여동생이 밖에서 자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동생이 그 전공이 영문학이에요. 근데 그 전에 자기가 그 수업 시간에 그 교수님하고 이거 토론 수업을 했는데 되게 이게 감명 깊었다고 저한테 막 적극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봐라.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접하게 됐어 읽어봤어요. 근데 이제 책을 읽다 보면 한 50페이지 전후로 얘를 계속 읽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한 50페이지는 조금 인내를 요하면서 읽었어요. 저는 오히려 50페이지는 니니라는 그 하나의 얘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흥미로웠어요. 그 부분도. 그래요? 예. 저는 그 장군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 처음에 조금 약간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가 내가 얘가 왜 나를 이걸 추천을 해줬지? 어디서부터 네. 재밌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직접 물어봤어요. 어디서부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재밌냐? 그랬더니 조금 읽다 보면 뭐 커다란 사건이 하나 나온대요. 예. 그때부터 흥미진진해질 거다. 그래서 이제 조금 참고 50페이지를 넘기니까 그때부터 진짜 이게 후반으로 갈수록 이 장군의 대사도 그렇고 되게 주옥 같은 대사들이 진짜 몇 페이지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읽다 보면 줄을 치면서 읽을 정도로 되게 괜찮은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책은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네,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나 봐요. 근데 이제 이 책이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찾아보다가 보니까 그 공지영 씨가 산문지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이게 딸에게 보내는 그 산문집인데 여기에서 이 책을 추천? 네, 추천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우정에 대해서 딸에게 조언하고 싶은 거를 이 책을 통해서 네. 추천을 해준 걸 보니까 저도 이제 책을 읽으면서 후반부로 갈수록 우정에 대해서 짙게 깔리는 게 참된 우정에 대해서 이게 심도 깊게 다룬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작가 공지영 씨가 같은 저도, 생각을 네. 했다는 거에 제가 왠지 뿌듯한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느꼈어요. 그러니까 네. 먼저 동생의 소개해서 보고 네. 그리고 나서 또 공지영 거 보고 네, 읽다 보고 나중에 이제 다 읽고 나서 이제 혹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을까 이제 막 서치해 보다가 네. 이제 공지영 씨가 딸에게 이 책을 추천했다고 하면서 이제 우정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시더라고요. 하면서 내가 제대로 읽었구나. 그 공지영 씨가 그 산문집 저도 읽었거든요. 네. 기억이 안 나요. 그런 부분이 있었던가? 네, 그렇답니다. 제가 책을 덮으면 예. 저도 한 덮으면 한 달 전으로 이게 망각이 장기 기억 잔치에 이게 입력이 돼야 되는데 단기에서 머물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책을 읽은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지금 구로 FM 책순위의 책 이야기인데요. 원래 여기에서 오면은 좀 개인적인 사생활도 물어보고 이제 책 이야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저번에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은 책 얘기를 더 많이 할게요. 네. 네. 작가가 헝가리 작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저도 헝가리 작가를 처음 접했는데요. 이 산도르 네. 마라이 작가가 이제 헝가리 작가인데 헝가리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 공산 정권하에 있었대요. 네. 그래서 1948년부터 이 산도르 마라이가 조국을 떠나서 망명 생활을 시작했대요. 그리고 거의 그 1944년에서 한 83년도까지 거의 그 집에서 그 운둔하고 치과하고 이런 생활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도 그게 녹아든 게 그 철학적인 성찰이 삶과 우정, 사랑 이런 거에 대한 철학적인 성찰이 많이 묻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묻어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한 40여 년간 네. 집에서 그렇게 타인과의 접촉을 끊고 또 이제 실제 삶에도 그랬다는 네, 건가요? 네. 약간 그런 게 뭐 어떻게 보면 득도 차원이 아닌가. 거의 40년 동안 혼자서 성찰하다 보면 그런 철학적인 심오한 그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분이 또 위대하신 작가니까 더 나았겠죠? 작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생각을 다 글로 쓸 수가 있다는 거. 그렇죠. 근데 뭐 작가만 있겠어요. 그런 성찰이 된 분이. 근데 표현을 못 하잖아요. 성찰을 우리는 저 입으로 다 나오잖아요. 거기까지. 더 발산이 됐기, 입으로 발산이 됐기 때문에 글로 써야 되는데 그게 약간 한계죠. 이 책을 그 소개를 시켜줘서 정말 읽으면서 감탄을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 네. 저한테 맞는 책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언니가 예. 그 카톡에서 예. 뭘 발견했다고 그랬죠 그때? 보물을 발견했다. 네. 제가 추천을 딱 했는데 보물을 네. 발견했다고 하니까 나름 으쓱했어요. 조금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이거 소개시켜주기에는 네. 약간 호불호가 있어서 어떤 예. 근데 그렇죠? 몇 분한테 제가 소개를 시켜드려서 저도 이게 초반에도 그렇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루하게 흐를 수도 있잖아요. 그 스토리를 떠났을 때는 긴 장문이 많이 나오고 네. 그런데 의외로 되게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 내용은 좋은데 네. 뭐 사건에 큰 줄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삼각 구도는 예. 제가 막 그랬어요. 과거고, 친구들하고도 과거. 얘기할 때 아, 이 구도는 나라도 이렇게 만들 수 있겠다. 배신, 사랑. 네. 아, 친구 간의 그 친구 사이에 잘못된 만남에도 있잖아요. 어? 뺏기고 이런 거는 그 평범한 구도인데 그리고 그 거의가 주인공 헬릿이 독백식으로 그 말하는 내용이잖아요. 네네, 이제 네. 그런 형식 독특하긴 하는데 네. 뭐 어쩌면 사람마다 이게 읽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철학적인 그런 도서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미움받을 용기에서도 그 철학자하고 청년이 대화식으로 네, 네. 그렇게 하는 거에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런 걸 얻을 수 있어서 나름 네. 그 생애 그런 걸 얻을 수 있고 철학적인 성찰이 그런 걸 좋아해서 그런지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네, 저는 후반부로 좋았죠. 갈수록 내 취향이다 생각하고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언니도 그 보물을 발견했다 하니까 네, 다행이에요. 네. 이제 그랬는데 또 아닌 분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아닌 분들은 그 스토리 라인을 보고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다 그쪽으로 보면 또 되게 흥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랑과 배신 배신에 대한 그 영원한 그거 아니겠어요? 또 영원한 주제 네 영원한 사건. 주제 예. 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흘린 것 같은데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얘기해요. 네. 한국 추천하셨죠? 네. 예. 아바의 이 곡이 이제 맘마미아 수록곡인데요. 예. 아바의 The Winner Takes It All이라고요. 그 주인공의 곡이에요. 예, 계단을 막 올라가면서 네. 부르는 저도 노래. 저도 잊고 있었는데 언니가 얘기해가지고 갑자기 아까 그 얘기 그 장면이 확 떠올랐어요. 예. 그거 연상을 하면서 한번 들어봅시다. 네. 예. Can I be strong there? But I was. Does it feel the same when she calls your name? Somewhere deep inside, you must know I miss you. But what can I say? Rules must be obeyed. If it makes you feel sad, and I understand, you've come to shake my hand. I apologize if it makes you feel bad, seeing me so tense, no self-confidence. But you see, the winner takes it all. 좋죠. 예. 이 곡 언제 왜 틀게 됐어요? 저도 이거 좋아하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 전에 뮤지컬 강의 들으러 갔다가 그 맘마미아 영화로 됐잖아요. 원래 예. 뮤지컬이었는데 영화화 됐잖아요. 예. 그때 이제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그거 설명하시면서 이 영화를 조금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이 마지 언니가 아까 얘기하신 마지막 장면에 그 그리스의 그 절벽 그 층계를 메릴 스트립이 막 이렇게 빨간 머플러를 막 휘날리면서 올라갈 때 이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 드레스 입고. 네네네. 좀 그, 드레스 비슷한 드레스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절벽의 계단을 올라가는 거죠. 네네네. 네, 네. 네. 그때 막 나오는데 이게 아, 감동이 뭉클 오더라고요. 그 화면이 그 멀리에서 막 그 섬을 비추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 저도 동영상 다시 봤는데 어제 다시 봤는데 좋더라고요. 지금 김정아 씨가 나와서 산도르 마라이의 열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책은 두께가 일단은 두께가 280페이지인데 네, 네. 이 정도가 저는 좋아요. 그렇죠. 이게 딱이죠. 예. 이 제목이 네. 어때요? 제목이 이게 사람들이 열정이라 그러면 뭔지 뭐 빨간색이 떠오르고 뭐 불타는 정열과 막 뭐 서로 막 싸워야 되고 뭐 그런 걸 많이 이제 표지도 그렇고 그런 열정이란 단어도 그렇고 그런 거를 많이 기대했다가 딱 읽었을 때 도대체 왜 열정이냐. 제가 그랬어요. 네. 읽으면 읽을수록 왜 열정이 애 나왔지? 왜 이렇게 생뚱맞지? 네. 네, 그랬었어요. 그렇게 막 정열적인 그런 그게 없죠. 왜 이 두 친구가 이게 내용을 그래도 살짝 그래요. 네, 말씀드려야 될 것 예. 같은데 이게 원래 그 구성은 그 두 친구의 얘긴데 그 24년 동안 그 쌍둥이처럼 붙어 다니는 형제 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두 사이에 그 헬릭이라는 친구의 아내를 이제 콘라드라는 친구가 중간에 이제 사랑하게 돼서 둘이 배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중간에 그 중요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 사냥 중에 예. 그 24년 동안 그 절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를 그 사슴을 겨냥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 총대를 겨눴잖아요. 네. 죽이려고. 예. 근데 그 친구가 또 그걸 느꼈잖아요. 그 헬리. 예. 눈으로 보지는 않고 네. 느낀 거죠. 네. 언니도 그냥. 그거 되게 예. 섬뜩했죠. 예. 예. 네. 그랬는데 이제 죽이지는 않고 총을 내려놓고 도망갔잖아요. 예. 그 여자도 놔두고 예. 예. 결국은 그 친구는 도망갔고 그 크리스티나라는 그 여자도 그 아내죠. 네. 8년 동안 그 이후로 이제 주인공 헨리 장군과 예. 8년 동안 거의 이제 오고 가지도 않고 이제 별거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먼저 세상을 예. 떠나잖아요. 죽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헨릭이라는 장군은 41년 동안 이 친구를 기다린 거예요.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어떻게 보면 미수에 그친 그 사람을 기다린 거죠. 그러면서 진실을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나를 너가 나를 죽이게 된 그 의도와 동기를 알고 싶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그 친구에게 그거를 이제 묻고 싶었던 거를 네. 표현하면서 그 중간중간 자기가 삶에 그러한 성찰을 이제 서로서로 얘기하는 그런 거를 많이 이제 내포야 하는 그런 작품이죠. 정아 씨 공부 많이 하셨는데요. 여기 온다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평상시에 이렇게 여기 온다고 조금 했겠죠. 제가 평상시에 공부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너무 아주 자세히 얘기해 주셔서 네, 이게 스토리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보고 또 여기에 꽂혀서 또 보시는 분은 그 재미가 나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좀 철학적인 거를 좋아하시는 부류의 그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닫게 네. 되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 청소년들에게도 이 청춘, 그러니까 청춘들에게도 성찰에 철학적 성찰에 대해서 추천하고 싶은 그런 도서예요. 그랬어요. 네. 최고의 심리 모사작이라고 아. 예, 이런 거 극찬을 많이 했던 했더라고요. 예. 뭐 평소에 네. 고전 이게 고전 되게 사적이잖아요. 네네. 많이 읽으세요? 읽으려고 좀 노력을 하죠. 이렇게 조금 이제 딱딱하지만 저는 네. 그런 거 남이 읽으면 좀 이거는 읽어봐야겠다 이런 게 조금 있어요. 그렇다고 뭐 다 섭렵한 건 아닌데 조금 네. 조금씩 읽어 나가려고 노력 중이에요. 제 읽을 게 무진무진해요. 네. 저는 무진무진하죠. 네. 네. 네. 이전에 주황이 아니고 여자의 일세. 네네.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읽지는 않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읽었는데 그 재밌었어요. 아, 그리고 언니 그때 안나 까레리나 그것도 읽는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읽었죠. 3편. 아, 3편. 아. 그거. 나중에 그것도 한번 얘기해요. 그거 많이 읽지 않을걸요? 워낙 대작이고 길어서. 네, 저도 한 중간까지 읽고. 예, 재미있어요. 나중에 읽으려고 이렇게 킵해놨어요. 그거 읽고 한번 얘기해도 네, 괜찮을 네, 것 네, 같아요. 네. 예. 오늘 그 진짜 얘기할 얘기는 많은데 그리고 저희 그 대본도 없이 그냥 얘기했어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좀 듣는 분은 그거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제 이 방송은 사실은 누구를 가르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읽었는데 이렇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 청취자분들은 또 어떠신 분은 어떤 분은 그런 책이 있네 나도 한번 읽어볼까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정해 보면 그 음악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 거기서 폴로네이즈 연주곡이 나와요. 그 음악을 깔고 마지막 멘트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멘트는 제가 사실은 탈무드에서 그 새 친구에 대한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시간이 오버돼서 그거는 그 안 하고요. 정아 씨? 네. 오늘 이제 가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가셔서요? 예, 예. 오늘 가셔서 친구들이랑 차 한 잔을 할까? 아니면 오늘 저희 만남을 한 번 더 음미하며 지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네. 네, 나와서 감사하다고 또 전하고 싶고요. 네. 네. 아, 제가 감사하죠. 네. 제가 밥 살게요. 아, 진짜요? 네, 조금 이따 봬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